약속 등방 첫날 밤에 쪽돌이나 불어주어요. 연지 곤지 수집어라 어화둥둥 내 사랑아 조리오리 살짝쿵 조리오리 살짝쿵 아리스리 살짝쿵 스리스리 살짝쿵 스리스리 살짝쿵 보라 선풍도 몰래 남구나 조미요미 살짝쿵 조미요미 살짝쿵 조리요리 살짝쿵 아리수리 살짝쿵 아리수리 살짝쿵